Today is my second date. 살짝 말 놓아볼까? 슬쩍 발 잡아볼까? 잠깐 눈 감아볼까? 오늘 내 두 번째 date. 벌써 보여줬잖아 내 최고 outfit. 고민만 많아 점점 아직 말 안 했잖아 내 최애 movie. 물을 게 많아 더 처음보단 가감해져볼까? 깜짝 놀라 눌려서면 어떡해.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하지. 잠깐 눈 감아볼까 오늘 내 두 번째